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익입니다. 11월 시작이면서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 첫눈이 좀 기다려지고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막 기다려지는 그런 그 쌀쌀한 날씨니까 아주 좀 좋네요. 자, 가슴을 활짝 펴고 또 월요일 한 주를 자, 상쾌하게 시작해 빌겠습니다. 참 화목한 가정의 그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로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 쌀을 안 치고는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이르고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다. 며느리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장난까지 하면서 불을 떼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깜짝 놀라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새까맣게 타 있었다. 식구들의 한 끼를 고스란히 망쳐놓았으니 며느리는 그만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었으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손으로 솥을 가리키며 계속 울었다.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열어보니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며느리를 다독였다. 괜찮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 밤물을 잘못 안 쳤구나. 조금 뒤에 아들이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어이쿠, 아침에 내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다 놓았더니 물이 적어서 그랬군요. 제 잘못이에요. 조금 뒤에 또 시아버지가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부인과 아들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부인에게서 가정 사정을 다 듣고 난 시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다 그만둬라. 내 잘못이다. 늙은 내가 아침에 근력이 부족해서 장작을 굵게 패어놓고 말았더니 불이 너무 과해서 그런 모양이다. 자, 이 글을 읽고 느끼시는 게 많겠죠. 바로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 탓으로 돌리고 그 잘못한 그 며느리를 용서하는 얼마나 좀 좋습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이제 사랑과 우정 이런 게 아니겠나.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을 제가 색소폰으로 불어서 이 곡이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거 말고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연주한 연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감상하셨죠? 가을은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런 가사가 전부인데 누구라도 그대가 된다는 게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전에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꿈 희망 사랑 용서 이런 걸 주고 참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대목도 있었지만 이렇게 누구라도 그대가 된다. 요즘에 편지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저 편지를 한번 또 뒤적여볼 만한 그런 계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느 그룹의 회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의 자서전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이걸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의 특성을 비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실패의 원인이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둘,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1억 원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탄만 하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합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와는 달리 성공한 사람은 일이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실행합니다. 이런 게 틀린 점이죠. 또 실패하는 사람은 귀찮은 일을 보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며 나서지 않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저건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남의 난관에 봉착하면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 봉착하면 어떻게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정면으로 부딪혀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돼도 주저하면서 뒤로 미루거나 여건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당장 결단을 내립니다. 시작이 반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죠. 그는 당장 안락을 추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기다림 끝에 커다란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점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를 질투하고 동시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의 꿈을 키워갑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만 많으며 늘 남의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희망을 품고 변화를 추구하며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요. 모든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일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My Last Date 이 곡을 엘드 색소폰으로 부른 곡을 듣겠습니다. 네, 실패와 성공, 이거를 읽으면서, 오바마, 미국의 그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그 책을, 감상문을 쓴 걸 한번 의미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그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검은 케네디 뭐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희망 이런 그 버락 오바마에 대한 그런 그 닉네임이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당선과 함께 떠들썩한 수식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 개인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이런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런 마음이겠죠.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백인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그런 데에는 분명히 남다른 점이 있는 듯 싶어서 또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흑인이지만 준수하고 매력적인 외모는 이러한 호기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약속 장소로 잡은 서점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고른 책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입니다. 사실 범상치 않은 두께에는 여러 번 선택을 망설이게 했지만 매력적인 오바마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란 같다는 생각에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읽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 책은 대통령 당선 이후 지은 책이 아니며 오바마가 하버드 로스쿨 재학 시절 흑인으로서 법학 관련 학술지인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으로 선출된 이후 발간된 책으로 발간 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재출간된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현재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 오바마를 이해하는 훌륭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현재 제목보다는 제목보다 오바마 그 시절의 젊은 초상이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간략한 책 내용과 소감을 올리고자 부족하지만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일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그 감상문을 썼는데 오바마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케냐의 루오족 출신으로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알레고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식민지 정부가 영국 식민지 정부가 세운 학교에 다녔고 두각을 나타내어 케냐의 지도자들과 미국의 후원자들 덕에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이 대학교 사상 첫 아프리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오바마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고 그 결실로 오바마가 태어난 것이었죠.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어렴풋이 오바마는 사실상 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흑인과는 다른 부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버드 로스쿨 졸업자이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었던 듯합니다. 소수의 부유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블랙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할 세상의 불평등과 수모를 겪지 않고 곱게 자란 중상류층 백인 같은 흑인이라는 느낌. 그러나 책을 읽으며 그러한 생각은 금세 바뀌고 말았습니다. 물론 현재 오바마는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미국 내 흑인과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가 걸어온 길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바마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수록 젊은 오바마의 고뇌와 식지 않았던 열정에 점점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바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흑백간 안에 결혼을 올린 1960년 당시에는 미국의 전체주 가운데 절반이 여전히 흑인과 백인 사이에 결혼을 중재로 규정했었다고 그러니 두 사람의 결혼이 당시에는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오래되지 않아 오바마의 아버지는 하버드에서 공부를 이유로 하와이를 떠나게 됩니다. 백인인 어머니와 흑인인 오바마를 남겨둔 채 이후 오바마와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학을 롤로라는 남자와 결혼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롤로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오바마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건너갔고 어린 오바마는 6개월 정도 채 안 되어 인도네시아의 풍습과 언어 그리고 온갖 신화를 접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와 홍역을 이겨냈고 학교 선생님께 맞는 휘처리의 아픔도 겪으며 온전히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어머니는 삶의 기회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에서 붙잡을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오바마가 하와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시 오바마의 어머니는 삶에 있어 어떤 믿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그것은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며 오바마에게 친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법을 동원해서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정직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정직함에 암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른 종류의 실현을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더욱 고귀한 형태의 권력을 약속하는 원칙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갔다고 오바마에게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하와이로 돌아온 명문 사립학교인 푸나오를 다닐 때에도 흑인은 여전히 극소수였다. 모든 게 간단치만은 않았으나 오바마의 일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오바마의 어머니도 오바마가 하와이로 돌아온 직후 인도네시아의 롤로와 이혼하고 하와이로 돌아와 인류학 석사과정을 밟기 시작했으며 이후 어머니가 인류학과 현장 작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가게 될 때까지 3년간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야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출국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는 동안 오바마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듯 합니다. 당시 오바마는 농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가진 재능의 한계를 넘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농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만난 많지 않은 흑인들로부터 또는 농구 경기 자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존경심은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거의 아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누구든 내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 예를 들면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 따위를 나 몰래 훔쳐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등을 배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가 박빙으로 진행되고 땀이 솟구쳐 흐를 때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며 최고의 선수는 자기가 올리는 점수가 몇 점인지 신경 쓰지 않지만 최악의 선수는 자기가 올리는 점수에만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스코어가 중요한 것은 오로지 황홀한 경지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오바마는 하와이의 명문 푸나오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탈 칼리지에 입학하게 됩니다.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배신자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사귀었습니다. 흑인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더욱 활동적인 학생들을 사귀었으며 그리고 외국 학생, 특히 멕시코계 학생들, 마르크스주의의 교수들이나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펑크록 퍼포먼스를 하는 시인 등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는 이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가죽 자켓을 입었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식민주와 프란치 파농, 유럽 중심주의 가부장의 따위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 철회운동, 즉 미국의 진보주의와 자와 학생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미국 기업들이 남아공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운동에도 관여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급진적인 운동의 한 부분으로 그는 처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으나 점차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해방조직, 아프리카 민족회의 대표자가 대학에서 연설을 하도록 주선도 하고 위원회에 보낼 편지를 공모하고 위임무를 인쇄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해 토론하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런 일들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발언, 뒤로 숨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사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목마르게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하와이로 돌아가 살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아버지의 고향인 아프리카가 내 고향이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듯 합니다. 또한 본인이 미국의 흑인이라는 인식도 확고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가 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접할 때 느꼈던 절망, 그리고 농구 코트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하이파이브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정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검증할 만한 그런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 케냐에 친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꺼내보며 아버지가 선물했던 농구공과 춤을 가르쳐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강한 이미지는 본인 스스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성체가 되어줄 뿐 아니라 부끄러움 없게 혹은 실망스럽게 살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1803년 오바마는 공동체 조직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대학 시절 꿈꾸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의 연장선에서의 결정인 듯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카고 남쪽 맨 끝에 있는 엘트걸드 다른 공공주택단지를 시작으로 공동체 조직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트겔트는 인근의 쓰레기 매립지와 오수 처리장이 위치한 열악한 환경에 가난한 흑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엘트겔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주거 환경 개선과 일자리, 건강 문제는 물론 교육 여건 변화를 위하여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과 싸우는 것, 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끈끈한 연대와 정을 나눴으며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배다른 누나 아우마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커다란 변환점이 됩니다. 오바마는 아버지의 고향이며 자신의 뿌리인 케냐 방문을 통하여 인생의 중대한 의미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후세인 오냥고의 흔적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과 수많은 친지들과의 만남. 그는 미국에서 보낸 삶을 반추하며 흑인으로서의 삶, 백인으로서의 삶, 소년 시절의 자포자기적인 절망, 시카고에서 목격했던 분노와 희망, 이 모든 것들은 대서양 건너 멀리 떨어진 이 작은 곳과 이어져 있고 내 이름이나 피부색을 훌쩍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책을 쓴 6년간 그는 더 나은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묵묵히 수행한 시간을 갖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시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그는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판례와 법전을 들추며 3년을 보냈고 하버드 로스쿨의 저명한 학술지 편집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가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시카고로 돌아와 다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 미셸을 만나 제네미아 라이트 주니어 목사의 주례를 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책은 젊은 오바마가 결혼할 즈음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이 책을 쓸 때와는 다른 생각과 견해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사상은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젊은 날에 방황과 고뇌 위에 세워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바마의 젊은 날의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차별과 불평등 속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며 그 속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신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었습니다. 쉽진 않지만 오바마의 고뇌와 방황에 잠시라도 함께한 것은 꽤 괜찮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노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저는 이 글을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자, 무정한 사람 색소폰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 예, 예, 무정한 사람의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나 무너지고 싶을 때 말없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에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 작은 것에 있게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간에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며 기다리며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저리도록 바라고 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크든 작든 간에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성공이란 크든 작든 간에 성공이라는 거는 전부 다 한 가지가 쉽고 뭐 그런 게 없죠. 쉽고 즉 다 어렵고 힘든 고비가 다 있죠. 그런 걸 이겨내면 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저 가인이라는 노래를 하나, 가인 말고, 예, 참 좋은 사람, 네, 참 좋은 사람을 한번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홍조가 부르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내 모든 걸 다 말해줄 거야. 사랑하기 좋은 당신, 참 좋은 당신, 내가 당신 만난 것은 축복이었어.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여도 그대 있음에 나는 행복해. 남자 가슴에 쌓인 외로움 사랑하면서 씻어버리고, 그대 손잡고 춤을 출 거야. 그대 품에서 꿈을 꿀 거야. 나의 고백을 받아준다면 나를 한번 껴안아주세요. 밝았어 눈을 떠보니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내 모든 걸 다 받아준 당신. 사랑하기 좋은 당신, 참 좋은 당신, 내가 당신 만난 것은 축복이었어.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아무리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대 있으면 나는 행복해. 여자 가슴에 쌓인 외로움 사랑하면서 씻어버리고, 그대 손잡고 춤을 출 거야. 그대 품에서 꿈을 꿀 거야. 사랑하기가 참 좋은 당신, 내가 당신 껴안아줄게요. 여자 가슴에 쌓인 외로움 사랑하면서 씻어버리고, 그대 손잡고 춤을 출 거야. 그대 품에서 꿈을 꿀 거야. 사랑하기가 참 좋은 당신, 내가 당신 껴안아줄게요. 내가 당신 껴안아줄게요. 네, 참 좋은 사람 김홍조가 불렀습니다. 요즘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의식을 하게 됩니다. 20대는 무턱대고 운동해도 조금 무리하게 운동해도 탈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만간 무리해도 네,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늙은 늙는 것을 재촉하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 노여움, 아이, 악처이다. 좀 더 젊게 살려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순수를 잃어버리고 고정관념에 휩싸여 남을 무시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왠지 뻔뻔스러워지고 우연한 행운이나 바라고 누군가에 기대려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남을 섬기기보다는 기대려 합니다. 예.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만 듭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심통을 부리지는 않는지, 전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훈계하려고 하고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더 빨리 늙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젊은 날을 아쉬워해서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젊음을 우리는 이미 누렸으며 그런 시절을 모두 겪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대견스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이므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경륜이 쌓이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아집만 늘어나고 속이 좁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루어 놓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성취감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넓고 큰 마음을 갖습니다. 반면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패배의식으로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작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보다 어린 약자인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편협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서로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매사가 부대끼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자기의 지금의 이 삶을 기왕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아야 자기 주변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든 만큼 살아온 날들이 남보다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경륜을 쌓아왔으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아랫사람들을 포옹함으로써 나이듦이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지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위고의 말처럼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그 편안함이나 이런 거에 그냥 지나치죠.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남자의 눈물을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의 눈물. 자, 테너 색소폰 연주입니다. 아, 예.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제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갔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병마와 싸우는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예인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불규칙적인 생활과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왕 이렇게 병에 싸우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죠. 뇌출혈로 쓰러진 그 퇴병 생활 가수 중에는 그 조덕배 씨. 네,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음반 활동을 재개하면서 좀 굉장히 화제가 됐죠. 자, 구봉서 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삼용 씨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그 나이도 있지만 병고에 싸우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도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 과다한 그 음주와 흡연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건강을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주 또 한 주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방송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가 또 행복한 한 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랑은 현숙의 사랑은이라는 노래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를 사랑으로 채워보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은 누구나 꿈꾸기에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사랑은 안개 속에 숨겨진 너를 닮은 모습일 거야 사랑은 누구나 가슴 속에 그릴 수 있는 그림 같은 것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내가 머물 수 있게 너의 마음을 내게 보여줘 아 사랑이란 진정 잊기 어려운 기억 속에 머무는 긴 그림자 아 이별이란 또 다른 모습으로